동화 한국어 버전 멋진 선물. 아주 먼 옛날 어느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 론이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던 론은 규모가 훨씬 큰 이웃마을로 가서 일을 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론에게 빵 세 개를 건네주었어요. 가져가거라. 어디든 항상 조심하고 건강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일자리를 구할 테니까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숲을 걷던 론은 해가 지자 피곤하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숲에서 쉬기로 했죠. 큰 나무를 찾은 론은 동물들에게 당할까 봐 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백조 세 마리가 호수에 나타났어요. 백조들이 뭍으로 올라오자 모두 천사로 변했어요. 이 광경을 본 론은 깜짝 놀랐어요. 론을 본 천사 중 한 명이 론을 가르쳤어요. 저기 봐, 사람이 있어. 에이런, 인간들은 우리를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봐도 된다고. 인간이요, 도대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숲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집을 떠나 이웃마을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일자리를 구하러 집을 떠난 거라면 분명히 가난하겠네요. 자, 이걸 받으세요. 그 나뭇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 집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집에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죠. 잠을 잘 침대와 옷이 가득한 옷장, 음식을 차릴 식탁, 그리고 돈이 가득한 지갑까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떠나세요. 우리 천사들은 인간과 이렇게 오래까지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편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론은 그곳을 떠나 계속 숲속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매서운 천둥번개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론이 바닥에 나뭇가지를 놓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떠는 소리였죠. 소리를 따라가던 론은 빗속에서 떨고 있는 가족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신 거예요? 간밤의 번개 때문에 저희 집이 무너져버려서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해서 집을 새로 지을 돈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배가 고플 거예요. 나보다 이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이 되면 곧바로 떠날 겁니다. 원하시는 만큼 머무르셔도 됩니다. 로는 아침에 그 집을 떠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숲속에서 온종일 걸었던 로는 밤이 되자 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절벽 아래의 작은 동굴을 발견한 론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론이 막 잠을 청하려던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백조들이 내려와서는 모두 천사로 변했어요. 그중 한 천사가 론을 보고, 또 그 인간이잖아. 또 만났네요.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젯밤에 집을 줬잖아요. 왜 아직도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마법의 집은 제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론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천사에게 모두 얘기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러 이웃마을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착한 일을 한 거지만 어리석은 일이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멋진 마법의 책 같은 건 더 이상 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절대 굶은 일이 없을 거예요. 원하는 음식은 뭐든 먹을 수 있고 원하는 만큼 나눠줄 수도 있어요. 받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잘 가지고 계세요. 절대 주지 말고요. 그리고 빨리 여기를 떠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떠날게요. 다시 숲속을 걷던 로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그때 로는 머리에 집 한 단을 이고 오는 노인을 보았어요. 노인은 늙고 약해서 금방이라도 집을 떨어뜨릴 것만 같았죠. 로는 노인을 도왔어요. 아저씨,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시면 엄청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짚을 들고 있는 론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 고맙네, 젊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네. 아저씨,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혹시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아내와 나 둘뿐이라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겠나? 남편은 늙고 약해서 이렇게 짚을 베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것마저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약해지신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원하는 음식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전부요. 드시고 싶으신 만큼 드시면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건 자네 거 아닌가? 이건 받을 수가 없네. 저보다 이게 더 필요하시니까요. 저는 젊고 기력이 있으니 일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져가세요. 그저 오늘 밤만 재워주시고 음식만 좀 나눠주시면 돼요. 그렇게 로는 접시에 따뜻한 수프와 채소 스튜, 그리고 과일 파이를 받아서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론에게 맛있는 음식을 싸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죠. 또 온종일 걸은 로는 몸을 누일 만큼 충분히 깊고 커다란 나무 구멍을 찾았어요. 론이 눕자마자 하늘에서 또 이상한 빛이 나더니 백조들이 내려와서는 모두 천사로 변했어요. 뭐야? 또 당신이에요? 도대체 이번에는 왜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어젯밤에 분명히 음식을 만들어주는 접시를 우리가 줬잖아요. 제발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네요. 노부부가 저보다 더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로는 지난밤에 만났던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뭘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돼요. 줘야만 해요. 우리를 본 인간들은 만날 때마다 줘야만 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걸 신으세요. 이건 원하는 곳에 바로 가게 해주는 신발이랍니다. 와,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 당장 여길 떠나세요. 그리고 이번 선물은 꼭 가지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로는 신발을 신고 다음 마을에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론이 사라지더니 다음 마을 근처의 숙소 앞에서 나타났어요. 론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론이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떤 여행자가 들어왔어요. 같이 앉아도 되겠나? 물론이죠. 앉으세요. 존이라고 하네. 자네는 누군가? 그리고 어디에서 왔지? 론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요?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지.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어. 사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여길 떠날 생각이라네. 이 밤에 떠나시려고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지 이해하지 못할 거네. 내 소중한 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폭풍만 들이닥치지 않았어도 이틀은 빨리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괜찮네. 그래도 집에 갈 거니까. 절 따라오세요. 이걸 신어보세요. 이게 뭐지? 이 신발은 원하는 곳에 바로 데려다줘요. 저는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서 당신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신발을 신은 남자는 곧장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로는 마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로는 방으로 들어가 바로 자려고 했는데 그때 또다시 이상한 빛이 나더니 백조가 신하로 변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어제 준 신발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숙소에 있는 거죠? 내일 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일하러 바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 신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확실해요? 아니요. 로는 여행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선물로 줄게요. 어떤 선물을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집을 부탁한다면 일자리는 절대 부탁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면 접시를 가져가세요. 그럼 어머니와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도 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행할 수 있는 신발이 있으면 어디든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바라나요? 모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필요했으니까 그것들을 다 준 거예요. 저는 제 상황에 무척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천사들은 그렇게 사라졌고 로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론이 깨어났을 때 론, 일어나렴. 어머니,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렴.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이 갑자기 대궐처럼 변했단다. 어떻게요? 그때 갑자기 백조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오더니 론의 무릎 위에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어요. 론은 그걸 전부 읽어봤어요. 우리는 당신을 시험한 거였어요. 맞아요. 당신이 선물했던 사람들은 모두 당신보다 더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원했지만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친구 천사들이 보냅니다. 그렇게 론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았고 남은 일생도 멋지게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귀한 재산을 나누기도 했답니다.